조선에서 민족옷을 적극 창류하고 있습니다. 각지 조선옷점들과 의상 제작소들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즐겨 입는 조선옷은 물론 명절옷, 헐레복, 일상옷, 로인옷, 어린이 옷들의 도안들을 표준화하고 품종별에 따르는 가공 기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민족옷을 우리 민족의 풍습에도 맞으면서도 입기에도 편리하고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선옷협회에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옷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전국 조선옷 전시회를 자주 조직하고 민족옷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일반화하며 그 가공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